제가 이 뉴질랜드에 한 4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다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뉴질랜드는 겨울에 비가 참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뉴질랜드는 겨울만이 아니라 아주 수시로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처럼 어떤 특별히 우기도 아니고 또 태풍 시즌도 아닌데 갑자기 날씨가 또 변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꽤나 적응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사막기후여서 6개월 동안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6개월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저 멀리에 콜로라도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쓰기 때문에 그 물은 석회물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뉴질랜드는 비도 자주 올 뿐만 아니라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이 빗물을 받아서 이 빗물로 생활할 정도로 깨끗한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마운 게 이 비인데 여러분 비 중에서 가장 반갑고 귀한 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랜 가뭄 끝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오랜 가뭄 끝에 그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비입니다. 이런 비를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단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비가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이 비가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도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성경에서 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건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가뭄을 해갈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더위와 가뭄 뒤에 오는 비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꽤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가뭄을 해달하는 비를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역은 일반적으로 비가 귀합니다. 비가 귀해요.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우리 저 한국과는 반대여서 5월부터 시작하는 여름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그런 건기이고 10월부터 시작하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울에 내리는 비에는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세 종류. 바로 겨울이 시작할 때 10월 중순경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 또 겨울이 끝나갈 때쯤 이듬해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고 이 두 기간 사이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것은 겨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중간에 이 겨울비가 다 제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가령 이른비, 이 이른비는 10월경에 시작되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떨까요? 메마르고 딱딱하고 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부드러워야 갈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 메마르고 딱딱한 땅을 적셔주고 부드럽게 하는 비가 바로 이른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겨울비는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인데 이때는 한마디로 장마철이어서 비가 많이 오고 또 폭풍우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비는 땅을 충분히 적셔줘서 이 식물이 힘껏 자라도록 도는 것이 바로 겨울비다. 마지막으로 늦은 비는 이듬해 4월, 다음 봄 4월에 도는 비인데 이때는 농작물이 결실할 때예요. 이 시기는 결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비가 내려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곡식이 심겨질 때는 심겨지는 때대로, 곡식이 자랄 때는 자라는 때대로, 또 결실할 때는 결실하는 때대로 놀랍게도 때에 맞게 가장 적절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는데 너희에게 명하되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른비와 늦은비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내리신다고 합니까? 14절 보세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적당한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른비로, 때로는 늦은비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의 후손으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인격도 부족했어요. 그는 속이기를 잘했습니다.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신앙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하나씩 그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 장자권에 대한 그 남다른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이제 배가 고파 돌아갔을 때에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나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 주십니까? 광야에서 환상과 약속을 주십니다. 사다리의 환상과 또 너 누운 땅을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믿음을 갖게 되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20년 후에 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말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하시죠. 어떤 위기입니까? 20년 전 자기가 속인 에서 형이 지금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강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사생결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거기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되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러 온 에서까지도 변화되어서 극적인 바위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20년에 걸쳐서 때에 맞게 그때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때로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주시고 때로는 약속을 주시고 때로는 위기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그때마다 가장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셨어요. 그때마다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꼭 맞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이와 은혜를 주실 거면 한꺼번에 좀 주시지 왜 이렇게 때마다 나누어서 주시나.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그때에 가장 적당한 가장 온전한 가장 완전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이제 닭 한 마리요. 한 마리 닭과 또 등불과 또 천막을 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무리 가도 이 여행길에 이 집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해는 저물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을 천막에 묶어두고 이 닭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아침에 이 닭이 알람 녹화를 하니까 닭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랍비가 그럼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천막 속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그만 갑자기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등잔대가 쓰러졌어요.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게 마음이 상해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놓고 그냥 기도하고 잤습니다. 일찌감치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이 맹수들 때문에 맹수들에 의해서 나귀와 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 뭐 피가 막 흥건한 이 나귀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허탈한 심정으로 천막을 챙겨서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나자마자 알게 된 사실이 자기가 지난 밤에 조금만 가면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옆에서 이 길에서 그냥 노숙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그 동네가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난 밤에 한때 강도 때가 이 마을에 습격을 해서 사람들을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만일에 어젯밤에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등불이 켜 있었다면 또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를 내었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이 마을의 사람들처럼 그냥 추궁을 당했을 텐데 그 세 가지를 이어서 그때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이 등불이 꺼지는가? 왜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닭과 나귀가 이렇게 맹수에서 끌려가는가? 마음이 좋지 않은가? 그 세 가지를 잃은 것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을지라도 우리가 지나서 깨닫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일들이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이 지나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그걸 깨닫습니다. 아하, 그것이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적당한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맞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른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른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비는요 곡식을 심기 전에 땅을 갈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무언가를 심기 전에 내리는 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이른비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심고 자라게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른비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처음 들었습니까? 어떻게 나처럼 죄되고 이 강박한 심령에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고 들어왔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이 굳고 무뎌진 심령에 어떻게 복음의 씨가 들어와서 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비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사실 이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잘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왕족의 가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로마의 신분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이른비의 은혜를 주셔서 그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른비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큰 빛을 보아서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강렬한 빛의 눈이 그만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른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됐는가? 왜 은혜입니까? 이것 때문에 눈이 멀고 맹인이 되고 이제는 누구의 인도 없이는 한치 앞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인생이 되고 보니까 겸손하게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성경의 말씀, 어떤 말씀은 어떤 때는 도무지 감동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어떤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른비에 의해 그 어려움과 사건들을 통해서 내 심령이 어느샌가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른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지은 여러분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람이시 유명한 분이시 여러분 이 뉴튼은 원래 아주 거칠고 아주 잔혹한 뱃사람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잡아다가 파는 그런 노예 무역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래는 믿었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교도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정말로 아주 무서운 큰 폭풍을 만나요. 바다에서. 얼마나 폭풍이 심했든지 야 나는 오늘 분명히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거칠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던 이 존 뉴튼이 자기도 모르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찾았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온갖 악한 말로 모독하던 이계도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폭풍과 다 지났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는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을 줄로 알았는데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왜 눈입니까? 나 같은 자를 살리신 분이 그래서 나온 찬성이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여러분 이 존 뉴튼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온 이른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폭풍우가 이 존 뉴튼에게 이른비의 은혜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야 그렇게 심한 폭풍우가 있던가 그런 폭풍우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폭풍마저도 하나님의 이른비의 은혜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른 비의 은혜가 말을 지으며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의 은혜가 말을 지으며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비가 지나고 이듬해 결실할 때쯤 되면 땅에 수분이 말라가요. 물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에 내려주시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른 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그 은혜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은혜, 이른 비의 은혜가 말을 지으며 내 힘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이 하나님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선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전파하다가 너무나 고된 그 일 때문에 매우 곤고합니다. 몸도 곤고하고 또 마음도 곤고하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나머지 막 마음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마음이 기솟는지 모르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이스퍼전 목사님이 뭐라고 중얼거리는가 하면 나의 모습이 마치 저 템즈강의 그 런던 템즈강의 작은 물고기처럼 작은 물고기가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는 이 템즈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물고기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가 말라갈지 정말로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할 즈음에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들을 만나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강을 하나 건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마 허리까지 이렇게 허리나 가슴까지 정도 차는 그런 강물을 건너가게 되는데 한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걸 왜 주나? 돌이 여간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돌을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안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몸 하나 건너기도 힘든데 이 강을 이렇게 큰 돌을 끼고 가라고 하는가. 아마 본인들이 이 돌을 알아야 될 것을 나에게도 시키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 돌을 안고 가는데 강 중간쯤 가니까 그 큰 돌을 준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니까 강이 급류고 그물살이 거세서 그 무거운 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급류에 휩쓸려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이것 때문에 이 무거운 돌을 주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강물을 건널 때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 급류에 휘말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바로 늦은 비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한절에 축원합니다. 이것은 왜 주십니까? 쓰러지지 말라고. 이 급류와 같은 이 인생의 위기를 쓰러지지 말라고 그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무거운 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무거운 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면 그 무거운 돌이, 그 무거운 짐이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이 급류와 같은 인생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거운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한 문제, 또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맡았던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돌을 주시는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 무거운 돌 때문에 내가 인생의 급류를, 아하, 내가 무사히 지났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엎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늦은 위에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